없을 때 그다지 매력 없었죠. 얼짱도 아닌 몸짱도 아닌 그저 그런 남자였었죠. 이 남자 두 번 봤을 때 은근히 매력 있었죠. 나를 위해서 노력해주던 그런 멋진 남자였었죠. 사랑한다고 속삭여주던 설레이는 남자였었죠.